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창건 71돌세 즈음에서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6일 외교단 단장인 이스마일 아마드 무함마드 하산 팔레스티나 국가 특명전권 대사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